만족이에요.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. 처음에 그 멍처럼만 아껴주고 안아주세요. 사랑밖에 몰라요. 당신만 알아요. 나는 야 당신의 여자랍니다. 사랑밖에 몰라요. 당신만 알아요. 나는